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25절,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1장부터 2장 3절까지 이게 한 문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2장에 남은 부분들에서는 타락과 그 결과로 인한 저주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사실 뭐 저주받는 이야기, 죄짓는 이야기가 아직 나오지 않죠. 그러나 3장에서 나오는 이 범죄와 타락 그리고 저주 이 이야기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창조의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2장은 그 말씀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시금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창조된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창조의 말씀이 이제 계명의 형태로 인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하지 마라 하는 형태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2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변화는 뭔가 하면 1장에서는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이야기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2장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이름을 여기서는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 자신이 창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창조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장 4절부터는 사실 창조에 대한 세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처음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경작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물론 완벽한 환경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완벽한 환경이지만 인간의 다스림과 지킴을 통해서 더 좋은 상태로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만드셨다고 7절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재창조, 그러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의 재창조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셔서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본문은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를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9절에 보면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것은 저주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저주의 서론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기 나오는 것 때문이고 또 그러나 회복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 두 장은 성경의 처음 두 장과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나무가 거기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뿐 아니라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네 개의 강이 되었다 하는 것을 10절부터 14절에 그 강들의 이름을 쭉 설명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는 그 생명수 강과 강과 같은 것이고 그 강가에 있는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2장 15절에 보면은 두 개의 동사가 있어요. 다스리며 그리고 지키게 한다.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 이 다스리며 지키게 한다는 동사 두 개가 사실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개의 성경. 이 다섯 개의 성경 안에서 이 두 단어, 다스린다, 지킨다 하는 이 두 단어는 영적인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들로 다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봉사하고. 근데 여기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킨다는 단어, 여기서는 지금 동산 보세요. 15절에 그 말을 쓰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킨다. 근데 이 지킨다는 말 자체가 지금 여기서는 이 동산을 지킨다. 동산을 무엇으로부터 지킨다.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모세오경 전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이나 하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뭐 여기를 지킨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 그 명령들을 지킨다 하는 것이고 다스린다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나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말뜻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다스리며 지킨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에덴 동산을 막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짐승들 가지고 뭐 이렇게 다스리고 지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두 동사가 사실은 서론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영적인 섬김과 관련이 있고 예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데 있어서 어떤 갭이나 어떤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동물들 이름 져준 거죠. 19절, 20절에 보면은 동물들 이름을 져주는데 사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동물의 속성을 규정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시죠. 언제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2장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과 섬김과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갈등이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인간에게는 만족과 행복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가진 사명은 단순히 동산지기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하나님께서 뭐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이거 지켜라 그냥 일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도 자신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고 훨씬 더 영적인 섬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율법이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신 말씀은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하는 말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이죠. 그러나 금령이 있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인간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반응은 무엇이겠어요? 절대 충성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말씀을 인간에게 주실 때에는 천지가 화답하잖아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먹지 마라, 이걸 먹어라. 그럼 우리는 절대 충성으로서만, 온전한 순종으로서만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성경 스토리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돕는다는 이야기일까요? 돕는 배필, 무엇을 돕는다는 얘기였어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아담이 처해 있는 이 환경, 너는 다스리며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모든 걸 다 마음대로 먹지만 이건 먹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절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배필이란 말이죠. 이것이 지금 아담이 처해 있는 실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도우라고. 말하자면 이게 에덴 동산 일이 너무 고되다. 노동력 하나를 더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주신 배필입니다. 이래서 이제 인간의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하와를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존재다. 말하자면 펠로우십이 필요하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듯이 인간에게는 교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교제를 통해서 그 삶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구하지도 않은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기쁘시게 해주셨습니다. 기쁘게 해주셨어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호와 이레, 그것은 우리는 나중에 창세기 22장에서 보지만 이미 이 안에 모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앞으로 나오게 될 수많은 계시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로에, 그것도 여기 다 있죠. 모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도 여기 있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임재도 있죠. 모든 게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독특한 존재,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독특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서 그 명령을 주신 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을 먼저 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을 조차 창조하신 인간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 말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계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주신 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것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만이 진짜 삶이다. 그게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최상의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충분성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환경이 만족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이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완전했고 충분했고 인간은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부터 보게 되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3년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인데 한 주간을 우리가 살면서 뭐 또 다음 주가 되면 뭐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말만 돼도 뭐 새해의 새로운 기분이라는 건 금방 없어지겠지만 일상 속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는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과 완전성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놓치지 맙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생인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시고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전에 채우시고 저희들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아니 남은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며 영생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